그거 에스컬레이터하고 다 똑같은 걸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회사겠죠? 네. 같은 거겠지. 같은 엘리베이터, 어려우니까. 에스컬레이터, 가정용 소규모 1인용 엘리베이터. 이건 회장 집에 있을만한 그것도 있고 또 주차용 엘리베이터. 그리고 또 잘 모르는 사람들 이제 탑승교. 인천공항. 네, 공항의 탑승교도 엘리베이터 회사에서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평행 그걸 아 갑자기 생각 안 나지? 보더. 그 도보 그 무빙 스카이워크 아 무빙워크 무빙워크 무빙워크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저기 그 저기 지하철에 스크린도어도 하는 데도 있고요. 아 네. 맞네. 어 네. 좋은데 시가총이 1조 6,923억인데 싸단 느낌 처음 들어. 아니 그러니까 난 그 처음에 여전히 평생 관심이 없었는데 한 4주 전부터 관심 들어. 그래서 관심 종목에 넣어놨어. 그래서 한번 떨어졌을 때 젠장 그랬더니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오더라고. 네. 네. 그리고 이번에 또 건자재 업종 장난 아니잖아요. 건자재가 지금 노후주택 활성화 정책 때문에 이제 건자재들이 한 번 더 레벨업 되고 있는데 네. 그 여러 가지 종목도 있어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도 이제 3일간 다니시다가 네네. 나오셔가지고서 하신 게 소위서 집장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4층 5층 6층짜리 건물 이제 지어서 파시고 이런 보니까 있어 보여 이 친구가 네. 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그거를 전 대학교 때부터 저희 아버지 건설 현장 그 공사 현장 가서 저는 아르바이트 했어요. 노가다로. 아 진짜로? 네. 노가다로 벽돌 지고 날리면서 하고도 뭐 그거 다 했거든요. 돈 받았어? 그럼요. 받았으니까 했죠. 그러니까 안 받았으면 안 했다는 얘기야? 그럼요. 아버지 아들이 간 건데. 아 그럼 무슨 상관이죠? 아, 이수영 교수 이 친구 좋으시면 조교로 키울 사람이 아니네. 이거 알고 보니 조교에서 노란지면 친구할 사람이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건설 현장을 워낙 잘 아는데 그러면 그 건자재라는 게 보면은 네. 선물이 약간 착각하는 게 노후 주택 활성화 정책이 건설 업체의 수혜가 된다라는데 그 아니거든요. 그걸 대단지로 건설을 하지 않는 이상 어차피 그 건물주들이 딴 데랑 가는 거 그렇게 안 하거든요. 자기가 각자 알아서 올리는 거예요.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이제 증가시켜줬으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관련되는 뭐 종목들은 다 나오잖아요. 욕실도 이제 두 개 만들 거고 하나 있던 거 뭐 그냥 뭐 마루도 할 것이고 부엌까지 넣을 것이고 그럼 대충 다 나오고요. 거기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저는 만약에 대부분 엘리베이터 없어요. 네. 그 노후주택들이 네. 네. 엘리베이터가 없는데요. 네. 그 엘리베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그 4층짜리 건물 있죠? 4층에서 5층짜리 건물에 자 그게 새로 지었어. 그 솔직히 그 안에 엘리베이터 없으면요 사람들이야 입주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솔직히 네, 우리 3층 4층도 네. 다 이제 엘리베이터 다 있잖아요. 그 건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또 기준 자체가 엘리베이터 있냐 없냐이기 때문에 네. 그런 가구들을 다 단납선이라서 한 달짜리 엘리베이터 다 들어가게 되면 그건 대박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모멘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현대 엘리베이터는 뭐 앞으로 한 2, 3년간은 대상승할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예. 실적도 잘 나오겠죠. 예. 이렇게 나 실적 안 나오겠지? 그럼 뭐 욕 먹어야지. 예. 아무튼 네. 뭐 근데 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실적 잘 나올 거다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예. 뭐 없으신 분들은 예. 뭐 지금 사도 되고 아니면은 지금 뭐 당장 내일부터 그러니까 상한가 간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아마 제 한샘 차트 한번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한샘 차트처럼 쉼없이 올라가잖아. 꾸준히 올라가는 거죠.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마 높을 것 같습니다. 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예. 예. 그래서 아무튼 권자재 쪽은 이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정원 교수는 시장 어떻게 봐요? 시장은 정말 쉽지 않아 보이는데. 좀 싸한데 시장. 예. 그러니까 싸다는 느낌. 뭐냐면은 그동안엔 주도주 섹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뒤져도 네. 올라가는 게 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없어 보여요. 네. 매가리가 없다는 얘기지 시장이. 매가리 힘이 없다고. 어, 던지는 애들만 있지 매수해 주는 애들이 없어 지금 시장을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보게 되면 외국인도 지금 4,000억 넘게 팔았고 코스닥에서 360억 팔았고 기관도 코스피에서는 179억 팔았고 코스닥에서 200억 팔았거든요. 네. 이 상황에서는 던지는 애만 있지 일단은 받아주는 쪽이 없다라는 게 좀 시장에서 기분 나쁘고 다만 이제 앞에서 현대 엘리베이터 OCI 살아 있잖아요. 근데 업종으로 그나마 살아있다라고 보는 거는 식음료 업종입니다. 식음료 업종이 살아있는데 식음료 업종이 왜 올라가지? 뭐 이거는데 식음료 업종 사실 밀어붙이려면 얼마든지 밀어붙일 수 있는 건데 원재료 가격이 내려갈 때는 어쨌든 간에 이 스프레드가 벌어지잖아요. 제품하고 원재료 투입 가격에 대한 게 벌어지기 때문에 이익이 개선이 되고 원재료 가격이 올라갈 때 또 뭐라 그래요? 제품 가격을 전가할 수 있다. 이러면서 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지난 1월부터 6월 때까지 원재료 가격이 그 식품 곡물 가격이 엄청 급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급락한 그 원재료 가격에 대한 투입에 대한 실적이

그 어떤 모 아파트 단지에 살았는데 거기 플랜카드에 이런 게 써져 있어요. 아파트 분여회장 일동으로 어느 아파트 단지보다 싸게 팔지 맙시다. 그리고 그 싸게 파는 걸 해갖고 부동산 업자들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불매운동을 합니다. 보이콧 시켜버리지. 네, 그 업체를. 그게 97년 초에요. 97년 초에요. 그런데 부동산에 막 몰리는데, 왜냐면 제가 살던 동네가 그때가 막 그 5호선이 들어오는 많은 그럴 때거든요. 그래서 한 살짝 이슈가 있을 때 같은 때. 근데 올라가는데 경쟁 아파트보다 안 오르니까 막 하는 거고요. 네, 그런 게 있었고요. 그때 사회적으로 제일 큰 문제가 됐던 기업이 뭐냐면, 기아 자동차예요. 그 당시에요? 네, 97년이에요. 네, 90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당시가 이제 선거판이잖아요. 그다음에 97년 말 해갖고 이제 선거 막 하고 IMF 들어가고 그 직전인데, 그래갖고 막 그 기아자동차가 전 국민이 해갖고 국민기업이라는 거예요. 기아자동차가. 그래서 그걸 살려야 된다는 논리가 막 나오고요. 근데 은행이,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된다면 이제 은행이 같이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우리나라 경제가 비민주화된 시대이기 때문에 그 일부에서 계속 돈을 푸는 거야. 무조건 지원해주라 이런 얘기 막 나가는 거예요. 부도가 나면 안 되니까. 그 전만 해도 그런 시대가 아니었고, 그 당시에 모든 채권이 보증이었거든요. 신탁해서 네. 다 망했지 그래서. 네, 그러니까 주식도 떨어지면 그럴 텐데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에요. 기아자동차는 아니고 그 직전에 뭐가 또 있어. 이 한 3-4년 동안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90년대 그 다 기억 안 나시겠지만 90년대 중반에 가장 사회적 이슈가 있던 대부분의 최고의 투자가 뭔지 아세요? 은행 쪽 예금. 아니요, 그 말고 그 금융 쪽 만드는 거. 산업 쪽에서 보면 삼성의 자동차가 산업 진출입니다. 아, 삼성 자동차 진출. 네. 그때 되면 제가 이제 대우그룹에 있을 때잖아요. 그거 들어가면 안 된다고 널 졸라 떠들었어요. 그건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이건 공급 과잉이다. 그래서 안 된다고 엄청 했는데 결국은 삼성이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말들을 안 하는데요. 또 하나가 뭐냐면 삼성이 석유학 단지를 엄청 투자했습니다. 네? 그게 문제됐고요. 또 보면 그 당시에 조선의 도크가 들어갑니다. 도크. 도크라는 게 보면요. 안 가보신 분 없는데 도크 하나 만든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엄청 공사비 들어가는데 도크도 그 당시에 삼성이 또 도크도 늘리고요. 알기엔 기억하면 기억하고 현대미포도 늘리고 그때 대우도 뭐 늘렸나? 내는 그랬을 거야. 도크만 엄청 투자했을 때요. 그게 90년대 중반에. 그치. 근데 보면 이제 뭐 하고 그 당시에 보면 이제 그 당시에 그 LG가 또 반도체 들어가고 이랬을 때거든요. LG가 반도체 들어가고 뭐 결국은 이제 IMF 들어가면서 합쳐지고 뭐 현대랑 합쳐지고 정몽원이나 합쳐서 단판해서 짜증내고 결국에 누구 힘인지 모르지만 정몽원이 딸 같다고 그랬던 식인데요. 엄청난 주된을 정부에서 돈 막 밀고 막 이랬던 그렇지. 때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요즘 보면 제가 특정 기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대우조선이 엄청 중요한 회사죠. 중요한 그룹이거든요. 기아 자동차에 비하면 전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기아 자동차는 대우조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아 자동차에는 물론 엄청나게 많은 그 당시에 투자가 많이 들어갔고 관련된 사람이 많지만 그렇죠. 지역 경제를 보면 뭐 크게 큰 거 아니에요. 기아 자동차 크게. 왜냐면 기아 자동차 때 본고 있고 뭐 그 당시에는 V산지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조그만 차 있었기 큰 게 네. 아주 큰 거는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보면. 근데 조선이라는 건 이게 엄청 큰 거고요. 그건 그 거제의 경제에 휘청거리는 거예요. 그렇죠. 보면 삼성보다 대우조선이 더 규모가 크거든요. 이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아프죠. 근데 그 전에 훨씬 그보다 훨씬 작은 STX를 살려놨잖아요. 어찌 됐건 간에. 어떻게 됐고 누가 돈이 됐건 간에. 그래서 하여튼 STX부터 해갖고 좀 많이 꼬여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 특히 조선업체는 꼬여있어요. 그렇죠. 네. 상당히 좀 쉽지 않은데. 여하튼 정부사 제가 예를 들어서 높은 사람이라도 안 살릴 수가 없어요. 저거 지금. 왜냐면 그거는 그 조선이라는 건 정말 이게 그 지역 경제를 완전히 하기 때문에 그 모르죠. 어떻게 방법이 있겠는지 모르는데 전 정부에 상당히 비판적인 게 많은데 그거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거 생각이 있으니까 이거 털어도 아는 거예요. 쉽지 않은데 그 살리겠다는 거는 그러니까 3자 배정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금 산업은행이 상당히 많은 그룹에 지금 사실상 지주회사잖아요. 산업은행이. 네, 근데 대한민국 지주회사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산업은행 맞죠. 산업은행 출마하는 것들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네. 그 똘마니 STX도 산업은행 많이 갖고 있지 않아? 맞아요. 똘마니 지주회사 누군지 아세요? 누구요? 캠코. 캠코? 캠코는 네. 투자 그 뭐 그 자산관리공사. 자산공사. 근데 그거에 또 대주주가 누군지 알아? 뭐야? 원익. 어? 원익.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보는 건 난 파스 닦음 하나밖에 없고. 저도 진짜 그 얘기야? 네. 같은 거 얘기한 거야? 보안 회사도 돈을 벌겠지. 제가 파스 닦음 갔다 왔잖아요. 어, 갔던 거 어떻게 됐어? 한 번 갔다 왔어. 근데 그거는 금융 관련된 회사는 아니잖아, 솔직히. 네. 그래가지고서 아 금융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사서 그거 아니라 문서라니까. 네. 문서. 그래서 네. 그래서 잠깐 좀 그랬는데 그래서 그러다가 결국 주가 한번 밀리더라고요. 네. 밀다 이제 최근에 다시 이제 올라오는 거 보니까. 네. 외국인 사는데 꾸준히 주가 떨어지잖아. 네. 뭐 문서 보안 네. 거 관련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뭐 그게 아 금융은 하겠대 안 했대? 금융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얘기 안 나왔어요. 안 한대? 안 한다는 얘기 안 했어.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네. 아직까지 그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네.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삼성이 쓰인 줄 안 하나? 그러게, 그럼 딱 대박인데. 근데 진짜 돈 버는 데는 SK, CNC 다 여기서 이렇게. 네. 그러니까 SK, CNC, SMX가 네. 없어지면 네. 다 시스템 다시 다 개비해야 되거든. 그러면 그거 다시 재개발해야 되거든요. SDS, SKCNC, LGCNS 이런 애들이 다 돈 버는 거죠. 그 SKCNC는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합병 이후에 그 사분 제가 모르겠고 노코멘트고 더존비 네. 그 SKCNC는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카드 있죠 금융 분야의 그쪽에서는 1위예요. 마켓점유가. 왜냐하면 하나은행이랑 SK랑 손잡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찌 됐고 얼결결 1위가 됐어. 네, 그래서 그거까지 내가 확인해 드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선 삼성 SDI보다 그 사업 있잖아요. 그 금융 쪽에 네. 사업은 SK에서 1위가 있었는데 그래서 합병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죠. 부족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래서 오늘 13번째 방송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